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희입니다. 늘 그렇듯이 일요일 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렸죠.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추억의 TV 외화 시리즈를 그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추억의 만화 영화 시리즈 음악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또 이번에는 추억의 TV 외화 시리즈 음악을 들려달라고 이승환 씨, 이정 씨, 허은경 씨, 설상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1편으로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그 당시에 그 만들고 그리고 TV에서 방송된 그런 TV 외화들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 하시면서 지금 불평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TV 외화 음악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들으신 곡은요. 말괄량이 삐삐의 주제가였어요. 아시는 분들 많죠? 원래 이 작품은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딸을 위해서 쓴 동화가 원작인데요. 그 뒤로 영화로 또 만화로 제작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삐삐는 또 우리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삐삐는 1968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제작된 TV 시리즈의 그 삐삐입니다. 양 갈래로 따은 빨간 머리, 얼굴 가득한 주근깨, 또 신발은요 끝이 뾰족한 그 뾰족 신발에다가 양말은 항상 좌우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고 다녔었죠.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힘도 엄청나게 셌었어요. 마당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힘이 세서 뭐 말도 번쩍번쩍 들어올리고요. 경찰관, 선생님 뭐 이런 어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저랬으면 하고 꿈꾸던 바로 그런 소녀였습니다. 당시 삐삐 역을 맡은 배우에 대해서 참 뭐 루머가 많았어요. 말 타던 장면을 찍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뭐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뭐 실은 남자애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삐삐는 잉어 닐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배우입니다. 그리고 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벌써 45살이 됐죠. 여전히 스웨덴에서는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참 엄청나게도 따라했던 초능력을 가진 비범한 능력을 가진 TV 외화 속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죠. 먼저 원더우먼부터 만나볼까요? Thank you. 네, 잘 들어보셨어요? 어디 아는 곡 귀에 들어오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전부 방영된 외화인데, 그 드라마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뭐 70년대에 주로 방영이 됐었었죠. 일단 원더우먼,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그 우리나라 주제가 먼저 들으셨고, 그 다음에 미국 테마 들으셨고요. 또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까지 들어봤습니다. 원더우먼. 야, 이 원더우먼은 참 몸매가 예술이었었죠. 정말 살아있는 바비 인형이었는데 미스 월드 출신이었습니다. 그 린다 카터요. 평상시에는 그 검정색 뿔테 동그란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여군이었죠. 다이애나 프린스. 그런데 위기만 발생하면 꼭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펴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글로 막 달려가서 팔을 벌리고 몇 바퀴를 계속 돌면 거기서 불꽃이 막 튀기면서 특유의 그 유니폼으로 바뀝니다. 그 미국 국기를 본딴 별 무늬의 그 파란 팬티에다가 그 빨간색 그 그걸 뭐라고 하죠? 비키니 상의 같은 것.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빨간 부츠까지 참 상징적이었어요. 이 파격적인 의상 너무나 강렬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뭐 어떤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강력 페미니온 팔찌라든지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마술 올가미 같은 그런 특수 도구들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원더우먼도 약점이 있었었죠. 자신의 무기인 마술 올가미에 묶이게 되면 힘을 다 잃게 됐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가 이 드라마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당시 원더우먼의 척수는 낫지였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예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 나치의 그 군복 다 철저하게 온몸을 꽝꽝 맸던 그 의상과 원더우먼의 몸을 거의 노출하는 의상과 그 파격, 그 대비되는 그 어떤 대조성이 참 그 당시에도 어린 마음에도 희한하게 느껴졌었어요. 여하튼 그 뒤에 우리가 들은 음악은 600만 불의 사나이의 테마곡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4년 동안 TV에서 방영했었습니다. 한때 저는 모든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보면 이게 600만 불인가 아닌가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주비행사 그 스티브요. 사고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초능력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수술 비용이 자그마치 60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 600만 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저는 그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외국에서 외신을 접할 때 뭐 몇 달러, 뭐 몇만 달러, 뭐 이런 액수들을 접하면 항상 600만 불의 사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당시, 그러니까 1974년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 600만 불은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 지금은 뭐 그다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이 TV 시리즈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제목은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라 60억 달러의 사나이랍니다. 참 이 화폐 가치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죠. 리 메이저스가 주연했고요. 600만 불의 사나이에는요. 이 사람의 특기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다리, 그리고 자동차를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의 팔, 그리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 이런 것들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초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슬로우 모션 효과로 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기계음, 뚜뚜뚜뚜뚜 하는 그런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남자의 대표주자, 초능력자였다면 여자의 대표주자는 바로 소머즈였어요. 언젠가 그 소머즈 시리즈였나?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 소머즈의 애인으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잠시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원래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소머즈가 애인으로 등장했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소머즈도 이 시리즈물에서 그 비극적인 사고로 죽게 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그 한 에피소드에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소머즈에 대한 그 동정론도 있고 반응이 좋으니까 다시 살려내서 소머즈를 별개의 시리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참 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슷하죠. 프로 테니스 선수였던 제이미 소머즈가 이 영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데요.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낙하산이 안 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바이오닉 우먼으로 부활하는데요. 특수장치가 부착된 인공고막 덕분에 수백 미터 밖에 사람의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청력을 자랑하고 있죠. 또 이 제이미 소머즈도 두두두두두두 그런 기계음이 들렸었죠. 이 소머즈 역에 린제이 와그너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었고요. 또 그 긴 금발머리도 이 소머즈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추억의 텔레비전 외화 음악, 이번에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원더우먼, 소머즈, 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역시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이죠. 두 얼굴의 사나이는 1978년부터 1982년에 미국에서는 방영이 됐었는데요. 실험 도중에 실수로 괴물이 된 데이비 브루스 매너 박사가 주인공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화가 나면 초록색 괴물 헐크로 변하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몸집도 자그마하고 표정도 온화한 그런 박사예요.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대사로 아주 유명하죠. 헐크로 출연한 배우는 루 페리노라는 육체미 대회 우승자였는데 이 루 페리노는 최근에 그 영화 헐크, 여기서 이안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었잖아요. 이 헐크에서 경비원으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두 얼굴의 사나이를 비롯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TV 외화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두 얼굴의 사나이에 이어서 도망자, 제오전선, 그리고 미녀 삼총사까지 TV 외화, TV 드라마 시리즈의 음악을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두 얼굴의 사나이는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졌대요. 헐크에서 정말 그 드라마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두 얼굴의 사나이는 일단 그 배너 박사가 상당히 키도 작고 그리고 나이도 든 중년의 모습에다가 얼굴에서 어떤 그 존재의 고민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배너 박사와 헐크의 그 대비가 너무나 극렬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헐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하튼 이 두 얼굴의 사나이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도망자 미국에서 1963년에 처음으로 방송을 했다는데요. 그 뒤 4년 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TV 시리즈라고 합니다. 데이빗 잔슨이 주연을 맡았고요. 사실 70년대에 사람들이 이 도망자를 보기 위해서 TV 프로그램관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드라마로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대장금? 너무 극과 극인 드라마지만 여하튼 그 정도의 인기였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망자,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그 원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설정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기서 바로 그 어떤 원정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의사 리차드 킴블 그리고 이를 쫓는 형사 제랄드 그 아슬아슬한 추격전 꼭 바로 이게 잡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끝날 쯤 되면 또다시 그냥 놓치고 마는 제랄드는 놓치고 리차드 킴블은 다시 도망을 가고 이 외화에 열광했던 제작자 아놀드 코펠슨 그리고 감독 앤드루 데이비스가 결국은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해리슨 포드를 앞세워서 도망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들으신 음악 제오전선은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의 오리지널 TV 시리즈입니다. 참 이 제오전선도요. 그 매 시리즈마다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의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참 많이 계셨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했을 때요. 이 제오전선은 그 드라마 시작할 때 그 오프닝이 참 독창적이었어요. 주인공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 주어지고요. 더불어서 그 관계 당국의 멘트가 그러죠. 임무가 실패할 경우 어떠한 관련성도 부정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멘트요. 그 다음에 타이틀곡이 흐르고 그리고 지령을 담은 테이프가 자동으로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자, 그 당시 그 유명한 타이틀 음악은 작곡가 랄로 슈프린의 솜씨인데요. 이 멋진 타이틀곡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쓰였습니다. 물론 U2의 멤버들에 의해서 좀 현대적으로 편곡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또 들으신 음악은 미녀 삼총사의 주제곡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방영된 것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였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녀 삼총사는 카메론 디아즈, 듀 베리모어, 그리고 루시 리우 주연의 그 영화로만 알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것도 TV 드라마였어요. 원조는 이 새 미녀 삼총사의 원조는 제클린 비셋, 파라 퍼셋, 그리고 케이트 잭슨 이 트리오였는데 좀 매력적인 각각 머리 색깔도 달랐잖아요. 골고루 까만 머리, 뭐 금발, 거기에 뭐 갈색. 그래서 그 머리 색깔이 의미하는 어떤 그 개성들도 한 사람은 뭐 아주 섹시하고 한 사람은 지적이고 뭐 한 사람은 뭐 활동적이고 각각 그 캐릭터들도 독특했었는데 이 미녀들이 화끈한 액션을 보여줘서 당시에 아무래도 그 1970년대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창 여성운동이 그 불붙을 때 아니었겠어요? 아마 그런 그 여성운동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그 뭐랄까 모습을 보여준 어떤 여성들의 열망을 담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역으로 읽는다면 그런 여자들을 그냥 힘센 여자들을 예쁘게 포장만 해가지고 그냥 여성운동 페미니즘이 표방하는 그 가치나 어떤 목표와 정반대로 달렸다고도 할 수 있고 여하튼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클린 비셋과 파라 포셋, 케이트 잭슨 이 세 명의 미녀는 중간에 조금씩 교체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그 금발로 당시의 그 섹시한 여자의 무슨 대명사처럼 됐던 그 파라 포셋은요. 600만 불 사나이 주인공 리 메이저스와 한때 부부 사이로 굉장히 유명했죠. 뭐 물론 갈라서긴 했지만요. 자, 이번에 또 들으실 곡은요. 형사 콜럼보에서 골랐습니다. 형사 콜럼보. 이야, 이 아저씨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남루한 그 트렌치코트의 형사, 구부정한 어깨, 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범인을 잡아낼까 저 걱정됐는데 영화가 이게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가 끝날 지금쯤 되면 늘 이렇게 좀 수더분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늘 머리를 끌적끌적거리고 목욕도 안 해 보였던 안 했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아저씨가 굉장히 명석하게 추리력을 발휘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피터 포크는 이 형사 콜럼보 시리즈로 1975년 에미상 남우 주연상을 받았죠. 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을 때는요. 당대의 명성우 최응천 씨가 이 콜럼보 목소리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죠. 네, 네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형사 콜롬보의 주제 음악, 그리고 기동 순찰대, 스타스키와 허치, 전투 이렇게 들으셨는데 참 그 기동 순찰대요. 원제가 칩스였는데 LA를 누비는 두 명의 기동 순찰대원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드라마였죠. 펀치 그리고 존, 그들의 개성 있는 활약상을 볼 수 있었던 드라마인데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누비던 그 모습, 또 몸에 딱 달라붙는 순찰대원의 유니폼 참 멋있었습니다. 그 멕시코계인 펀치 역의 에릭 에스트라다,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 문방구에 책받침에 보면요, 항상 그 당시에 그 인기 있던 스타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이 에릭 에스트라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어렸을 때 혹은 이런 드라마들 외화 시리즈가 방영되던 그 시절에는요, 문방구에서 무슨 연습장, 뭐 책받침 해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연습장의 표지 모델 그리고 책받침에 끼워져 있는 그 사진들이 꼭 이렇게 유명한 외국의 뭐 드라마 스타거나 혹은 영화 스타이거나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에릭 에스트라다와 함께 그 콤비가 되었던 사람은 그 백인 경찰 존 역의 레레 윌콕스였습니다. 당시에 뭐 펀치가 더 멋있다는 둥, 뭐 존이 더 멋있다는 둥 서로 그 펀치와 존 그 지지파에 따라서 학생들이 갈리기도 했었었는데 또 많은 젊은이들은 또 청소년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기동 경찰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스키와 허치에서도 두 명의 콤비가 함께 드라마를 이끌어가죠. 개성 있는 다혈질 형사 스타스키, 그리고 금발의 과묵한 형사 허치, 또 이들 곁에는 도무지 직업을 알 수 없는 정보원 허기 베어도 있었습니다. 이들 세 명이 엮어가던 수사물, 수사 드라마였는데 이후에도 참 굉장히 많은 TV 수사물이 나왔는데 그 수사물들의 일종의 원형이 됐었죠. 스타스키와 허치. 근데 그러고 보면요, 예, 기동 순찰대 뭐 에릭 에스트라다, 펀치와 존, 또 스타스키와 허치 모두 꼭 한 사람은 뭐 약간 그 제3세계 검정머리 주인공, 또 한 사람은 금발의 백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지금도 뭐 형사물들 혹은 뭐 경찰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꼭 그런 식의 구성이 돼 있잖아요. 남자들이 나오는 거 하나는 뭐 닉 놀테의 48시간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주 비슷한 아류의 영화들이 쭉 만들어졌는데 백인, 금발의 백인 형사, 또 옆에 있는 흑인 형사, 또 멜 깁슨과 데니 글로버의 그 콤비 잊을 수 없죠. 예, 러스 버핀 시리즈. 거기서도 뭐 멜 깁슨은 금발의, 데니 글로버는 흑인에, 꼭 이런 대비와 그들의 뭐 부딪히는 성격, 개성들이 수사물 혹은 경찰물의 그 재미 못지않게 캐릭터가 주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스타스키 하우치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우들의 그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도 참 한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그 배한성 씨, 양지은 씨가 찰떡 콤비로 굉장히 그 스타스키와 허치의 성격을 목소리로 드러내 주었었는데요. 이 스타스키와 허치는 내년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벤 스틸러, 그리고 상하이 눈과 상하이 나이츠에서 제키 찬의 파트너였던 오웬 윌슨, 이 두 사람이 주연을 맡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신 그 곡은 전투, 컴뱃의 그 주제 음악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962년부터 1967년에 방영됐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투가 그 배경이 되는 드라마죠. 무려 6년 동안 장기 방영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시리즈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몰았었는데요. 특히 타이틀이 시작되면서 컴백! 하고 외치던 그 성우의 음성,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또 주인공 빅 모로우의 연기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남성적인 드라마 말고요. 조금 뭐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따뜻한 그런 가족 드라마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에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내는 요술쟁이 해서 음악을 골랐는데요. 원제는 비위치드입니다. 1964년부터 72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방영이 됐는데요. 남편은 평범한데 이 사람과 결혼한 아내는 요술쟁이였어요. 이름이 사만다였죠. 그래서 일어나는 아주 코믹한 해프닝들로 드라마가 구성이 됐었는데 신혼여행길에 아내가 요술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로 마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르죠. 근데 몰래 아내 사만다가 마술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마술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어떤 표정? 제스처가 참 웃긴 게 사만다가요. 코만 이렇게 한번 찡긋하면 마술이 펼쳐집니다. 요술이 펼쳐져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오프닝 타이틀과 주제곡이 또 인상 깊은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유머러스하게 제작된 오프닝 타이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주제곡 들어보세요. 네, 내 사랑 아내는 요술쟁이, 그리고 내 사랑 찡이, 월튼 내 사람들, 초원의 집, 용감한 형제, 이렇게 감동과 웃음 있는 가족 드라마 혹은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의 음악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그 뭐라죠? 요정. 램프의 요정. 이름이 진이죠? 내 사랑 진이가 아마 거기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진이가 들어가는, 진이가 사는 집이 호리병이잖아요. 원제가 I Dream of Jean인데요. 소원을 들어주던 그 호리병 속에 이국적인 매력의 여성 지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니 역의 바바라 에덴의 매력이 돋보인 영화였는데요. 아, 드라마였죠? 근데 참 그러고 보면 그 지니는 옷차림이 항상 뭐랄까요? 중동 지방의 그 여성들의 옷차림이잖아요. 밑에는 머리에 얼굴에도 베일 같은 걸 쓰고요. 홀쭉한 허리는 드러내고 가슴만 가리고 밑에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몸빼 바지 같은 그 풍성한 바지, 그런 바지를 입고 늘 등장을 했었는데, 아마 어떤 그 서구의 남성들, 미국 남성들의 어떤 환상, 동양의 이국적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이 진이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진이의 그 애인인 그 남자 주인공, 제가 그 당시에도 생각이 했던 게, 진이는 저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저 남자 주인공은 너무 평범하고 되게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호리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내서 그와 함께 뭐 사랑을 나누고, 정말 어떤 평범한 남자들의 뭐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진이가 당시에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방영이 됐었는데, 지니 역의 바바라 에덴은 193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은 뭐 거의 70살이 다 됐겠네요. 매 시리즈마다 그 드라마의 끝은 지니와 남자 주인공이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튼의 사람들. 원제 더 월튼스는요, 버지니아 산골 통나무집에 사는 월튼 가족의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죠.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3대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 저는 그 얼굴에 커다란 그 점이 있던 코옆이었나요? 그 막내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얼굴만 지금은 눈에 선하네요. 초원의 집. 아, 저는 이 초원의 집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일요일 오전마다 정말 내 자매가 함께 앉아서 보던 드라마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미국판 전원일기요. 아마 그 미국 초기, 그러니까 막 개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절에 그 초원에 사는 언덕이 통나무 집에 살아가는 찰스 잉걸스 가족과 그 이웃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뭐랄까 청교도 정신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뭐 첫 딸은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둘째 딸은 굉장히 활발하고 씩씩했었어요. 그 이름이 로라였고, 그 주연을 맡은 것은 마리사 길버트였는데, 저는 항상 제가 둘째 딸이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딸이 많은 집 이야기가 나오면 그 둘째 딸의 그 중점을 둬서 봐요. 근데 꼭 그 둘째 딸은 항상 이렇게 활발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런 인물로 나와서 늘 흐뭇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버지 찰스는 드라마 보난자에서 막내 아들 로 나왔던 바로 그 마이클 랜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으신 그 곡, 용감한 형제의 주제곡은요. 참 이 용감한 형제는요, 1977년부터 78년 사이 미국에서 방영이 됐었는데요. 원제는 The Hardy Boys and Nancy Drew, 미스터리였습니다. 용감한 두 형제인 조와 프랭키, 그리고 아마추어 탐정 낸시가 엮어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는데, 당시에는 그 숀 캐시디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꽃미남이었죠. 예, 숀 캐시디가 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 추억의 TV 외화 주제곡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1편으로 주로 60, 70년대 아주 예전에 방영됐던 그 드라마의 주제곡들을 띄워드렸어요. 지금 막 불평하고 계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최근에 드라마 시리즈에서 음악을 또 골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사랑의 유람선에서 골랐습니다. 1977년부터 86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방영이 됐었는데요. 유람선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려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이야기가 푸른 바다, 아름다운 배 위에서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였죠. 뭐 달콤한 로맨스에 가끔은 코미디에 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곁들여 있었는데요. 뭐 이 드라마의 패러디로 또 새로운 영화들, 이 드라마의 패러디격인 영화나 드라마도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사랑의 유람선 중에서 잭 존스가 부르는 Love Boat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그리고 음악을 열심히 고른 작가 권영,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citing and new, come aboard. We're expecting you and love. Life's sweetest reward, let it flow. It floats back to you. Soon we'll be making another run. The love boat promises something for everyone. Set a course for adventure, your mind on a new romance. And love won't hurt anyone.